허브스 뉴스. 2021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 정책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경영관 SKT홀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방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선본의 질의도 가능합니다. 해당 정책 공청회는 현대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송출되며 실시간 채팅 질의 또한 가능합니다. 사회혁신센터에서 한양 글로벌 소셜 이노베이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일 금요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한양대학교 재학생 팀입니다. 교육 기간은 1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팀에서 네덜란드 교환학생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일정은 12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이 현재 매우 높은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단계의 위험도 수준 가운데 최고이며 앞서 닷새 전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선 중간이었습니다. 5단계의 위험도 수준 가운데 최고이며 앞서 닷새 전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선 중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비상조치를 발령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23일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영남 동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한 서울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며 특히 구름이 낀 데다 찬바람이 강해 체감추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서울은 3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두 달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대를, SK하이닉스는 12만 원대를 기록했고 다른 반도체 주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와 메모리 반도체 디램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이 급등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 확대 적기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이강은이었습니다.